멈춰줘. 얼만큼 울어야 지울 수 있니, 잊을 수 있니. 사랑은 이제 모두 끝났어. 남아있는 사랑 모두 보내줘. 동안 가슴 아파 아무것도 못했어. 널 보낼 수밖에 없는 내 맘이 아파서. 조금도 네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데 떨어져 지워지는 우리 사랑이 내겐 너무도 가혹한 하루야. 내 옆에 널 두는 건 욕심이기에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에 널 보낸다. 잘 지내. 눈물아 제발 멈춰줘. 얼만큼 울어야 지울 수 있니, 사랑은 이제 모두 끝났어. 남아있는 사랑 모두 보내줘.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내 사랑을 포기했는데. 우면서 지낸다는 네 소식, 잠도 못 잔다는 네 소식을 들었어. 이제 눈물조차 닦아줄 수 없기에, 다시 네 옆에 있어줄 수 없기에, 나를 이제 그만 잊어줘.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길 바래. 눈물아 제발 멈춰줘. 얼만큼 울어야 지울 수 있니, 잊을 수 있니. 사랑은 이제 모두 끝났어. 남아있는 사랑 모두 보내줘. 정말 많이 사랑하긴 했나 봐. 네가 많이 보고 싶은 걸 보면. 세월이 흘러가도 너 잊을 순 없겠지. 내게는 사랑이란 오직 너 하나야. 이렇게 힘이 드는데. 제발 멈춰줘. 눈물아 제발 멈춰줘. 얼만큼 울어야 지울 수 있니, 잊을 수 있니. 사랑은 이제 모두 끝났어. 남아있는 사랑은 모두 버려줘. 오늘만 울고 잊어버리자. 오랜 시간 동안 다짐했는데 사랑했던 너를 모두 지우자.